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 목적이 뭔가 이것을 나누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이죠.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자기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눴었죠. 그러면 이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처럼 내가 신과 릴레이션십이 좋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표현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우리라는 말을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구역들, 소극들 또는 함께하는 대상. 또 하나 했었죠.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렇죠. 지체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몸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앙고백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등록만 하면 등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새신자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었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나눴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뭘 하려고 할까? 여기 교회 모임 말고도 여러분 모임이 많으시죠? 우리 소연장에도 친구들과 개모임 같은 거. 우리 다빈다빈에도 과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같은 거 있나요? 함께? 여기 있죠. 우리 우승형들도 직장이나 아니면 기타 또 고등학교 학생들, 친구들 모임 때하고 다 있을 겁니다. 동호회도 참 많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삼형초등학교에서 밤에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월요일, 목요일, 주일 저녁 그리고 가끔 수요일 저녁에도 합니다. 연령별로 또는 신분별로 또는 좋아하는 운동별로 동호회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모임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조금 더 다양할 수도 있겠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고 연령이 다른 사람이 다 모이고 또 신분이 그 뭐죠? 교육 정도가 다른 사람이 다 모이는 이런 모임이 좀 특별하긴 하죠. 서로 많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죠. 토독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당, 천주교 성당보다 개신교회는 훨씬 더 민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은 딱 질서가 잡혀져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가 말해도 합당하지 않으면 반론을 제기하고 함께 토론을 합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더 뭐가 많겠습니까? 갈등이 많습니다. 만약에 교회도 똑같은 모임을 하면 굳이 우리가 모여서 번거롭고 귀찮고 신경 쓰이고 주일날까지 그냥 모여서 그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다 몰래 술 한잔씩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술 한잔을 나누면서 마음 편한 세상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교 모임도 많고 개 모임이나 조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가진 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또 억압받은 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혼자 신앙생활 좋게 하면 되는데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물어볼까요? 우리 종교계 혹시 아시려나요? 천원교회가 언제 설립됐을까요? 우성윤기, 천국교회가 언제 설립됐을까요? 복영장은 기억 안 나요? 봄용윤기 78년 78년 10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천국교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여기 중앙장로교회도 있죠, 성결교회도 있죠, 순복음교회도 있죠, 홍문교회 있죠? 보림교회 있죠? 물론 작아지긴 했지만 청량교회 있죠? 동도교회 있죠? 왜? 연약한 인간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만한 곳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의 선한 질서를 위하여 종교가 필요해서? 삶의 안식처로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설립하시는가? 이 목적을 다루려고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천국교회를 여기 두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뭔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펜을 하나 들치고 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 그 다음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있죠?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부터 바라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끝부분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똑같은 패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6절, 12절, 14절. 그렇죠? 똑같이 찬송으로 끝납니다. 3절은 전체 큰 프레임이고 4절로 6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것을 창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2절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13절로 14절은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게 하신 성령님의 인치시는 사역을 찬송합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자, 3절은 큰 프레임입니다. 4절부터 6절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십니다. 또 12절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십니다. 14절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십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4절부터 6절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13절, 14절은 신비하게 우리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데 다시 여러분이 3절부터 쭉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몇 번 나오는지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우리 천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거는요? 우리 그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이 등장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라는 우리. 자, 여기를 봐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처럼 어떤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럼 무엇이 잘 되는 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하셨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우리. 그럼 13절, 14절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게 되는 성령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인치시고 그렇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업의 목적,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업의 목적, 여러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최고 중의 최고는 여러분입니다. 아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믿게 하신 것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해서 돈하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굳이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러면은 굳이 교회라는 명칭 필요가 없습니다. 너 하나님의 성도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녀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데,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많은 교회들이 반대로 합니다.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젊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또 얼마나 기민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주셔서 여러 봉사에 부르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약한 인간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하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곳으로 우리를 교육을 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데 이걸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13절로 16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머니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리하면 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라. 그래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온몸의 각마디에 각종의 에너지와 정신과 삶을 연결시키듯이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2의 예수가 될 때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이것은 1차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2의 예수쟁이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단어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중심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도록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뜨거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한국에다 두고 시드니 공부를 했어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매 이름이 김불경이었던가 왜 시드니 왔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그럼 남편은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틀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가당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어떻게 일합니까? 부모를 통해서,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목적하신 바입니다. 어떤 조금씩 조금씩 이 성품이 바뀌어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단물을 빨아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광의 자리로 가도록 불러서 우리가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잘하는 겁니다. 거룩해지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자라나는 것을 합니다.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부족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법령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한 일주일 동안 흔들렸던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내가 자라나겠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내가 예수쟁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의 사역, 성령님의 인치신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각자 흩어져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영광스러운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교회 공동체로 묶여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로가 자라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앙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